자고 있었나 봐. 깨웠다면 미안해. 할 말이 있었던 건 아니야. 난 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. 알아, 이러면 된단 걸. 우린 이미 끝났단 걸. 그래도 잠시만, 아주 잠시만 이렇게 있어줄래. I'm with my girlfriend right now. 느끼지가 않아 지금 너 여자친구라 한 게 맞아. 진심이니 그럴 리가 없잖아. She is your girlfriend right now. 지금 그녀도 듣고 있니. 나 같은 거 아무 의미 없다고 넌 말하니. 진심일 리 없잖아. Don't lie. 나답지 않았어. 평소였음 할 수 없을 바보 짓을 했어. 그래도 넌 멀쩡했잖아. 제정신이었잖아. 차라리 받지 않았음 됐잖아. 그렇게 잠들 수 있었잖아. I'm with my girlfriend right now. 믿기지가 않아 지금 너 여자친구를 한 게 맞아. 진심이니 그럴 리가 없잖아. She is your girlfriend right now. 지금 그녀도 듣고 있니. 나 같은 거 아무 의미 없다고 넌 말하니. 진심일 리 없잖아. Don't lie. She is your girlfriend. I was your girlfriend. 듣고 싶은 건 그게 아니야. 말 안 해도 알아. 이렇게 지나면 끝인 거야. 아무렇지 않은 거야. 그걸로 된 거야. Baby don't lie. 날 사랑했던 거 날 잊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 넌 그게 쉬워. 그렇게 비워 날 지워. 그래 미쳤던 거라 해 널 아직 잊지 못해. 헛소리 한 거라 해. 내리면 기억도 안 날 텐데. I'm with my girlfriend right now. 느끼지가 않아